엄마 아빠 지금까지 이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. 항상 건강하자. 아버지, 엄마,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옆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계셔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엄마, 아빠 항상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효도한 딸 될게요. 어버이날 축하드려요. 짜잔짜잔짜잔. 오늘